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훈장, 김정일 훈장 수훈자인 노동신문사 론설위원 김기령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3월 30일 고인의 용전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.